컸는데 왜 자꾸 왜 지급해 정말 컸다는데 Oh yeah 귀만 큰 게 아니야 귀엽다 좀 하지 마 그 웃음은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강아지 취급하지 마 All day 내일부터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없잔 걸 알아 하지만 기다려 키만큼 맘도 자라서 All day 내일부터 내가 널 지켜